경위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윤사에 지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고모 추동하는 손전하들이 새로 나왔습니다. 올해 신윤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글발이 새겨진 손전하는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새해 행군길에 또다시 떨쳐나선 각계층 근로자들의 형상을 통해서 자강력 제1주의 기치 높이 천만 군민이 일심단결해서 올해의 전민 총돌격전을 힘차게 불려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국가경제발전 5기는 전략 수행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손전화.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도 있습니다.